제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할까요? 일산 서구에도 세 명이 나서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또 다른 사람은 나섰나? 세 명이죠? 때로 서로서로를 막 비방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물론 정말 좋은 의도로 내가 이 동네를 한번 잘 섬겨서 주민들을 유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특권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성원이는 다 알겠죠? 국회의원이 몇 가지의 특권을 갖고 있죠? 셀 수가 없어요? 네. 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신문을 보니까 한 200여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헌법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그냥 너무 과도한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한 명당 국회의원이 되면 1년 예산이 6억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간 지원되는 활동비가 750만 원, 그리고 의원 한 명이 배정되는 보좌진이 9명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그런 면책특권 등등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막 19대 국회의원 회의에서 뭐 이렇게 조금 다 좀 내려놓는 뭐 몇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막 노력을 한다 해도 여전히 가진 그들이 소유하고 누릴 특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실감이 전혀 안 가는 그 특권이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그것과 맥락을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자는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소유한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국회의원도 감히 정말 제대로 이렇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넘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제자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더 때론 손해, 오히려 손해를 끼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늘의 권세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우리를 진짜 참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여 가지가 가진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살아봤자 그렇죠. 국회의원들 다 나이 많더라고. 요즘엔 뭐 젊은 사람도 하지만 30-40년 그거 누리는 거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권세를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누릴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뭔가 그 경향과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정말 이 영안이 뜬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참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주신 거 그게 정말 최고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진 내가 정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귀신의 역사, 그것을 제어하는 권능,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막 병자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아,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세상에 큰 어떤 이렇게 막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큰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거짓골이에요. 자, 우리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이요.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아니, 권세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에게 권세를 주면 200건의 특권을 주는데 200개의 그 특권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것도 안 주시고 귀신 쫓는 권세는 주시고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안 주세요. 그리고 거짓골로 뭐 가져가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한 개예요. 지팡이 한 개. 그리고 신 이거 갖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는 권세가 그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하고 크고 더 많은 축복들로 꽉꽉 채워진 그런 권세, 폼나는 그 권세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막 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짓골 신세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걸까? 게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또 이 권세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11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권세예요. 와, 무슨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 국회의원이야 한마디 하면은 다 뭐 이게 줄도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대통령이야 하면은 거절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오늘날에는 약간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돼 가지고 뭐 그래도 줄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거짓골에다가 거절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뭔가 내가 누리고 부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는 그런 권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권세가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가게 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권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와 국회의원 권세와 바꿀래요? 네? 200까지 되는 그 권세와 권세를 가진 그 국회의원의 권세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가는 그 권세와 바꾸겠냐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아무리 유세를 하고 난리를 쳐도 대통령이 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항상 실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막 잘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유명해지고 뭐 세계 갑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권세를 소유한 자는 그 세상의 그 세상 사람의 부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는 자로 사세요. 부족할 거 없는 자로 사세요. 그리고 절망할 거 없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은 무슨 얘기예요? 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물질을 나의 인생을 유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권세의 내용인 겁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날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갈 때까지 거기에만 있으랍니다. 그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집이 더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움직이면 안 돼. 제자의 삶을 뭐냐면 그 집에 복음을 다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그렇죠? 더 좋은 그냥 월급, 더 좋은 어떤 혜택.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 건지, 무엇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시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소유하며 살아간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배고프게 하시고 내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한다, 감사한다,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감옥에서. 별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형편이 이렇게 쓸모없, 이렇게 뭐 사람들 볼 때 조롱거리 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신자가 가진 권세입니다. 네? 지금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많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일부러 막 찾아가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과 또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그런 자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는 그 특권, 그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영광스러운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내 삶이 살아나지도록, 살아가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극적인 의미로 하늘 권세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소유와 내가 가진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을 소유해서 찾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는 그 막 귀신 내쫓는 그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권능, 그 기적을 베풀어서 아, 너희들 이렇게 내가 귀신 쫓았으니까 날 믿어야 돼, 이걸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주에 봤잖아. 예수님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군대 귀신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 아니 나사로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귀신을 내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성경에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외모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추구하고 그리고 귀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삶의 방향성, 그 생각과 그 판단이 더럽다는 겁니다. 인간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사단한테 속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다, 자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더러운 거죠.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더럽다고 하는 것도 그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 1번이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5장에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한번 5장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5장 7절 보세요. 귀신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내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귀신은 이 귀신은 지금 자기가 귀신의 숙주가 돼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내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괴로움을 덜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5장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고. 귀신이 기도한 거 예수님이 허락해줬습니다. 더 편한 거 예수님이랑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 돼지대로 갈게요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대가 다 바다로 빠져서 몰살하죠. 자, 그 사건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났죠. 그 당시 2,000마리면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닌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자기한테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죠.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는 거죠. 금전적인 자기 소유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떠나가 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구나.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되는구나 결국.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간구에 응답받고 몰살당했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간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의 분명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가 자기가 누리고 부리고 뭔가 혜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회개하라 전도하고 그들이 정말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권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그 모습과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 됐다는 그 넉넉함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 소유를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그럴 필요 없는 자로 사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그 권세로 정말 다른 누군가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들을 구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권세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권세를 얻게 하신 그 분, 이러한 권세를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나한테 채워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권세, 그 은혜, 그 자비, 긍휼, 그리고 믿음, 그것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웃고 사세요. 네. 오늘의 적용은 네, 웃자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네, 난 그런 권세를 소유한 자야. 웃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인 것 같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까 정연아 420장이네? 아, 370장.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